보라 합니다. 바다에게 물으니 넓게 보라 합니다. 저 산에게 물으니 올라서라 합니다. 바람에게 물으니 맞서라고 합니다. 높게 보라 하지만 넓게 보라 하지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일이던가. 그래도 살아보자 사랑하자. 태양에게 물으니 도전하라 합니다. 달님에게 물으니 빛이 되라 합니다. 어둠에게 물으니 쉬어가라 합니다. 비에게 물으니 씻어내라 합니다. 도전하라 하지만 빛이 되라 합니다.